코리아 포커스 3분 논평입니다. 남코리아군과 미국 해병대가 3월 27일부터 4월 7일까지 포항 일대에서 쌍용훈련을 실시합니다. 국방부는 올해 쌍용훈련이 사상 최대 규모로 실시되며 우방들과의 협력 속에 통합무장과 수륙 양용작전을 전면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논평하겠습니다. 첫째, 쌍용훈련은 키리졸브 독수리 연습 기간 중에 실시되는 대규모 상륙작전의 일환입니다. 이는 대표적인 공격 전력인 해병대가 참가해 상륙, 침투, 실사격을 진행하는 매우 자극적인 전쟁 연습입니다. 이번 훈련에는 미군 1만여 명, 남코리아 해병대 3,500여 명과 해군 1,000명, 호주 육군 130명이 참가해 사상 최대 규모의 병력이 투입될 전망입니다. 특히 코리아 반도 유사시 가장 먼저 출동하는 것으로 알려진 오키나와 주둔 미 제3해병대 원정여단과 해군 기동대가 참가합니다. 또 고속 상륙전과 대형 수송기, 침투용 수송헬기, 중형 수송헬기, 공기 부양정, 상륙함, 상륙 돌격 장갑차 등이 동원됩니다. 언론은 미남 양국에서 12척의 상륙함이 동원된다고 전했습니다. 둘째, 쌍용훈련은 북침 선제 핵타격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키리졸브 독수리 연습과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미남연합군 사령부는 키리졸브 독수리 연습이 방어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주장하나 연습 기간에 핵추진 잠수함이 코리아 반도에 진입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미남은 올해 독수리 연습에서 해상 종합 기동훈련과 해병대 상륙훈련이 가장 중요한 항목들이라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미 태평양 함대 핵추진 잠수함 콜럼버스호와 미 제7함대의 블루지찌호를 불러들였습니다. 지난 8일에는 미 7함대 소속 이지스함 4척이 동해안과 평택항, 목포항에 입항했습니다. 언론들은 이지스함이 동서남해로 동시 입항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쌍용훈련에 맞춰 미남 공군은 코리아 반도 상공을 작전 지역으로 2주에 걸쳐 맥스 썬더 훈련에 돌입합니다. 키리졸브 쌍용 독수리 연습으로 이어지는 이 기간의 모든 과정들이 북을 자극하고 있으며 코리아 반도의 군사적 긴장과 남북관계의 악화를 불러옵니다. 지난 쌍용훈련 기간 중에도 북이 강력한 비난 성명과 무력 시위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셋째, 쌍용훈련과 같은 전쟁 연습을 통해 박세 정권은 정치, 경제, 군사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권의 위기를 안으로는 파쇼 독재, 밖으로는 전쟁 추진을 통해 벗어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정통성의 위기를 파쇼적인 정당의 산시도, 간첩 조작 등의 파쇼화와 호전적인 대결 정책을 통해 그 생명을 연장해 보려는 박근혜 정권의 취약성의 반영입니다. 미남연합군 사령부는 이번 훈련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물론 한반도 안보와 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객관적인 자료가 입증하듯 대규모 상륙작전, 북침 선제 핵타격을 기본으로 하는 공격연습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코리아 반도의 안전과 평화를 위협하는 쌍용훈련은 당장 철회해야 합니다. 코리아 포커스 3분 논평이었습니다.